나무 잎이 떨어져서 가을 바람에 사라졌네. 붉게 물든 단풍잎은 한잎 두잎 떨어지네. 가을 바람 불어오면 나무 잎은 떨어지나. 아름다운 그 추억도 가을 바람에 사라졌네. 어설길 걸으며 생각에 잠겨서 구르는 나무 잎을 주워 바람 불어오면 나무 잎은 떨어지나. 아름다운 그 추억도 가을 바람에 사라졌네. 바람 불어오면 나무 잎은 떨어지나. 아름다운 그 추억도 가을 바람에 사라졌네. 어설길 걸으며 생각에 잠겨서 그르는 나무 잎을 주어 바람 불어오면 나무 잎은 떨어지나. 아름다운